태양절경축 준비위원회가 7일 남아프리카 공산당에서 결성됐습니다. 준비위원회는 8일부터 17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서기에 선전하며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도 밑에 사회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이민의 정의의 위협을 지지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